우리나라 등명전권 대사가 3일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상무위원회 의장에게 신임장을 봉송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드라간 초이츠 의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병도 대사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의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